Pops News. 공과대학에서 글로벌 홍보대사 5기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공과대학 1, 2학년 재학생입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30일 화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과대학 RC 행정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생의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투표 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투표일 미달 시 12월 2일까지 투표를 연장합니다. 이번 투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의융합교육원에서 2021S 한양 핵심 역량 진단검사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기간은 12월 24일 금요일 자정까지이며 한양대학교의 모든 학부생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검사는 한양대학교 포털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무처 창의융합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6억 원을 넘었습니다. 서민담보대출 상한선인 6억 원을 넘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수도권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 190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7개월 만에 1억 원이 더 올랐습니다. 이러한 아파트값 상승세는 서울 아파트 가격의 동반 상승과 GTX 개통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2 수능과 관련해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 모두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수능에서는 총 1,014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541건은 관련이 없거나 중복되는 것이었으며 이를 제외한 473건이 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올해 이의신청 중 가장 논란이 됐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 2 20번 문항에 대한 이의제기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이의신청을 받은 영어영역 34번 문항 역시 별도의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의제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종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강타할 큰 위험 요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미크론은 많은 수의 돌연 변이를 지닌 매우 다른 변이이며 그것의 일부는 면역 회피 가능성, 그리고 더 높은 전염성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에 관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며칠에서 수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미크론은 지난 11일 아프리카 보츠나와에서 최초로 발견됐고 지난 26일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델타 변이와 동급인 우려 변이로 지정됐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30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최민아, 기술의 성예은, 담당의 이가흔이었습니다.